김일성 동지 회고위원회가 영국 런던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위원회가 단마르크의 쾨펜하븐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 슬로베니아 위원회가 마리보시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 나이지리아 전국위원회가 아부자에서 최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점하여 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 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